조심해 손 댈라 눈 떠두고 보인다 먼저 걔네들부터 제게 다음 내 차례는 오케이야 자 우주 공장 집합 가마도 내 집합 차려진 식탁 첫술로 싹다 다시 잡아키카 Coffee mess now, we gen and gen now, we sign to dance now, hey. Been touring zones now, haven't you heard now, stadium tours now, hey. That do pen now, but jump, jump, piercing, yes, yes I can now, hey. Boy, bad make it bangs, chipping your jet sense, he got Let's my back go. Now, hey. I got the fire, tunnel be higher, I don't retire, my mission attire, oh. I got the fire, tunnel be higher, I don't retire. I got the fire. Oh, I got the fire. Oh, your tongue made a dress, 더불어 후식을 먹여 접시 위에 crate에 매년 온 아까 겪여 모두 뒤렸던 네 입에 샴페인 터뜨려 볼때 10년 전으로 돌아가도 나도 오랜 자신 있어 my way 오랜 must be sure 빈견 우리끼리만 fly야 머리 써보줄 조각 채워 넣고 감수되자 I got the 환상 I got the 꿈 이렇게 살다 죽으면 꿀 win win win, win. I got the fire, ho!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I got the fire, ho!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fire! 조심해 손 댈라 눈 떠두고 보인다 먼저 걔네들부터 제게 다음 내 차례는 오케이야 자 우주 공장 집합 집합 가마도 내 집합 집합 차려진 식탁 첫술로 싹다 다시 잡아 기가 파이 파이